나와 함께 썸타 나를 봐 왜 이렇게 수줍은 타 뭐가 무서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린 핫한 커플일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 일을 해 yeah. 손을 잡고 걸어 다닐래 yeah. 시간 아까워 차 어떡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도망다닐래